안녕하세요. 추잠 60분입니다. 많은 분들의 성원과 관심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꽤 오랜 시간을 쉬고 있습니다. 저희 팟캐스트를 아껴주시는 분들께는 죄송할 따름입니다. 저희가 팟캐스트를 재개하기 위해서 몇 가지 논의를 진행했는데요.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 주제 선정입니다. 저희가 어떤 주제로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을지, 또 저희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거꾸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저희가 어떤 주제를 다루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페이스북과 메일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추잠 60분을 검색하시거나 choojob60@gmail.com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그럼 저희는 일단 드립을 충전하고 있겠습니다.